네, 두 번째 2부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 잠깐 저희가 2부에는 원래는 라리가랑 이제 분데스 리뷰 살짝 할라 했는데, 그 전에, 그 EPL에서 한국 선수들, 앞에서 활약상, 넘어온 거? 네, 넘어온 거죠. 넘겼는데, 일단 스완지랑 사우스햄튼이 경기를 했어요. 둘이 경기를 했는데, 기성용 선수가 65분? 55분인가요? 65분인가요? 65분. 65분 출전을 했죠. 이 경기는 근데 정말 웃겨요. 아까도 제가, 쉬쉬가 얘기했는데, 골이 안 들어가는 경기. 이게 스완지도, 스완지도 더럽게 못하는데 사우스햄튼도 더럽게 그렇게 못하는 못했어. 경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스완지 수도 골이 안 들어간 경기인데, 사우스햄튼은 정말 기회가 많았거든요? 정말 슈팅 많이 때리고, 다 했는데, 파비앙스키가 막은 것도 많고, 그냥, 레이먼드가 골을 못 넣어. 차라리 에데르가 그리워지는. 그쵸. 이게, 진짜, 쉐인롱은 이제 이번에 경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좀더 자기가 슈팅을 직접 때리는 것보다 약간 레이먼드를 받쳐주는 게좀 많았는데 크로스를 잘 올려주던 볼을 잘 주던 얘가 말아먹으니까 내가 진짜 지쳐서 교체해서 나간 것 같은데 찰리 오스틴이랑 스완지도 되게 웃긴 게 스트라이커가 미추 이후로 없어 아니 왜다 그래? 잘하는 애 데려오면 아니 항상 그래. 보니까진 괜찮았어요 보니 아 그렇지 보니까지 괜찮았지. 보니까지 괜찮았는데 아무튼 왜 그래? 아니 요렌테가 이렇게 버릇을 할 줄이야 그 뭐야 그 네덜란드에서 득점왕인가 아무튼 해가지고 고미스 그쵸 데려왔더니 거기서 또 프랑스 프랑스 참 프랑스에서 고미스 날라다닌다고 해가지고 데려왔더니 고미스 이번에 챔스에서 골랐어요 페널티킥이긴 하지만 아또 챔스 또 갔어? 갔죠 스완지에서 챔스 팀으로 갔네. 리옹에 다시 임대해 갔잖아요 라카제트한테 밀릴 줄 알았는데 그니까 뭐 아무튼 어쨌든 스완지도 되게 웃긴 팀이야. 이 귀돌린 감독이 내가 봤을 때는 왜 옛날에 뭐 약간 반할 같기도 하고 해서 이게 그 이번에 드디어 우리가 그 외치던 귀돌린 꺼져라라는 기사가 뜨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현지에서도 현지에서 뜨기 나오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현지에서 나오고 있어요. 귀돌린이 또입 털어서 그래. 거기다가 그니까 기성용 이 새끼야 막 옛날에 이청용이 그 파듀 아 뭔가 국내 싸웠을 때 인터뷰한 게 흘러나간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징계거리 나올 때 이제 그걸 보고서는 아 역시 한국인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서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했다가 이제 지금 탈탈 털리고 있는 중 아니야 지금. 야, 어쨌든 스완지시티는 공격도 문제지만 애슐리 윌리엄스가 가고 나서 그 빈자리 센터백이 좀 문제도 많고 확실히 수비가 문제가 많으니까 사우스햄튼이 기회가 많았었고 찰리 오스틴 들어오고 나서 워낙에 오스틴 자체가 몸그 유로파를 안 보셨기 때문에 모르시겠지만 유로파에서도 두 골을 넣었기 때문에 오스틴이 지금 살아나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 또 골까지 넣었으니 역시 오스틴은 잘해.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지만 스완지는 애슐리 윌리엄스 왜 보냈는지 모르겠어. 지금 에버튼 가서 에버튼 지금 이렇게 승승장구할 줄 누가 알겠냐고. 그거 보려고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런가? 그 에버튼 뭐? 그거 보려고. 몰라? 장내 어떤 거? 아나운서. 아! 그 여자 장내 아나운서 그거 비키니 입고 그거? 진행하겠다고 귀돌린 그거 보고 그거 보고 싶어갖고 싶어가지고 보낸 거 보낸 아니야? 거야? 노망 들었네. 또그 뭐지? 에버튼의 스카우터를 레스터시티에서 캉테 영입했던 그 그쵸. 스카우터를 영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지 않았나? 아, 이따가 그 스카우터가 단장인 걸로 알아요. 단장으로 단장이 됐죠. 들어왔죠. 단장으로 들어와서. 에버튼이, 에버튼 얘기는 안 했지만, 루카쿠도 잘해주고 있고, 루카쿠 이번에도 골랐죠. 썬젠드 세골 넣고, 또골 넣었는데, 또골 넣고. 얘는 첼시 오겠다고 맨날씩 입만 털고 안 와. 안올것 같아. 얘안 와. 근데 얘도 기복이 너무 심해서, 얘도 오면은 또 못할 것 같아. 오면 또 버릇하. 오면 또 못할 것 같아. 오면 또 버릇하. 기껏 비싼 돈 주고 데려왔더니 또 못할 것 같아. 어쨌든 기성용 선수 또 딱히 크게 보여준 거 없이 그냥 수완진은 또 졌고요. 아 일단 출전을 시켜야 경기 감각이 돌아오지. 일단은 군사 훈련 받으면은 항상 이 빌어먹을 군대 혹시 한국에 나 안 나의 돼? 챙 나의 국정원 가는 거 아니야? 아무튼 이 필요 군대가 문제야. 사주 훈련 받으면은 애들이 항상 뭐라 해야 되지? 그 근육이 다 빠진다고요. 그 이게 그 운동하는 게 그쵸. 달라가지고 쓰는 근육이 달라서 그 뭐냐 축구할 때 쓰는 근육이 다 빠진다고요. 그 군대를 그 군사훈련을 갔다 오면 4주 갔다 와도 흥민이 큰일 났네. 2년을 가야 되는. 아 그래도 상주 가잖아. 아, 훈련소 가야 되죠. 아, 상무 가잖아. 상무. 훈련소 가야 되죠. 아, 그래도 나머지 뭐냐 4주 5주 5주 뛰고 이제 1년 몇 개월이야? 1년 8개월 동안 이제 양악하고 다닐 텐데. 뭐 어쨌든 아, 기성현 선수는 좀 아쉬운 경기고요. 이청현 선수는 5분 나왔지만 나 그래서 이것도 안 봤어. 5분 나왔는데 그래도 5분 동안 열심히 뛰었어요. 잘했고. 스토크시티가 4토크시티 된다는 것밖에 별로 관심이 없어. 스토크시티도 망했고. 지금 스토크랑 수원이랑 아주 대결하는 것 같아요. 빨리 샤키리가 복귀를 해야 돼. 지금 스토크는 윙에서 이렇게 플레이해주는 플레이어드가 아르나우토비치가 그렇게 바로 버로를 그렇게 타버리나? 샤키리 하나가 없는 게 스토크는 크네요. 그 댓글이 하나 있어요. 샤키리 1위, 1위에서 22팀으로 왔다고. 1위에서 20. 지금 스토크랑 수완이랑 둘이 아주 누가 더 못하나 지금 대결하고 있는데. 이렇게 못할 줄 누가 알았어. 어쨌든 어쨌든 크리스탈 팰리스는 이겼고요. 크리스탈 팰리스 스토크시 다들로 이겼고. EPL은 이 정도가 우리가 아는 선수 끝이죠? 한국 선수? 네, 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볍게 라리가로 넘어가 보죠. 라리가부터 하죠. 네. 라리가는 뭐 우리가 항상 짚고 넘어갈 팀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아, 세 개 정도 있죠. 세 개 정도인데. 네. 일단 먼저 레알하고 바셀. 네. 꼬마는 경기가 없어서 경기가 안 올라오니까 볼 수가 없는데. 간신히 봤어. 난. 아, 봤어요? 그러니까 다는 못 봤고 겨우겨우 그냥 막 조금씩 돌려가면서 보긴 했는데. 뭐부터 할까요? 일단 뭐 너무 시시하게 이긴 바셀을 이부터 하죠. 아, 이거는 일단은 바르셀로나는 이렇게 딱 보면은 상대팀이 바르셀로나는 잘 막어. 바르셀로나는 잘 막는데 MSN을 못 막아. 아, MSN이 바르셀로나 아닌가요? 아, MSN 입구를 근데 그 뭐냐 지난번에 알라베스랑 했을 때는 아. MSN이 안 나왔으니까 입구를 하고는 못하겠고 입골이란 등식은 성립을 못 시키겠고 그래서 아무튼 MSN을 못 막아. 아, 이게 봤는데 선수들이 의지가 없어. 일단 MSN을 만나니까 수비 라인이 힘이 없어. 그냥 MSN이 볼을 잡는다. 아 이건 안 된다. 바르셀로나 선수들도 다 이러잖아요 지금. 야 메시한테만 일단 볼을 줘. 아니 그냥 앞으로 보내 쟤네만 잡으면 돼. 쟤네 셋 중 하나한테 줘. 셋 중 한 명한테만 줘. 이러고서는 주잖아요? 그러면 쟤네 셋이서 알아서 다 하고 있어. 앞에서 알아서 그냥 틱택토하고 그냥 골키퍼한테 제쳐버리고 톡 농락하듯이 골을 넣어버리니까. 아 일단 그리고 웃긴 건 수아레즈 선수가 이제 메시 선수 골 어시스트 하는 게 사이드에서 이제 그 볼 드리블하면서 오는 게 있는데 처음에 수비가 붙었는데 발을 넣다 말어. 그러니까 수아레즈가 안 넣어지지. 발은 내 건 다 넣어야지. 아 근데 수아레즈 확실히 몸빵이 무섭더라. 몸빵도 좋고 밸런스가 많이 좋아졌어요. 밸런스가 안 넘어 진짜 절대 안 넘어져. 챔스 경기 볼 때도 그랬지만 절대 안 넘어져. 아 근데 약간 이번에 레네 어디였죠? 레가네스였죠. 레가네스 선수 좀 더 수비대 좀 더 집중력 가지고 좀 더 뭐래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그래도 이렇게 많은 골을 먹히진 않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레가네스도 한동안 분위기 좋았던 팀이었으니까. 아틀레티코 알레티 잡았고 누구야? 레알하고 해서 신생이었던가? 레알이 겨우 이겼던가 그랬어. 겨우 이겼죠. 겨우 1-0으로 겨우 이겼고 막 그랬으니까. 근데 이번 경기 너무 힘없이 넘어져가지고 할 말이 없고 일단 그리고 그냥 할 말은 MSN은 공을 가지고 사람을 갖고 논다. 그 MSN이 욕심을 안 부리는 건지 아니면 쟤네를 갖고 놀아야겠다 하고. 아니 골 욕심이 없어 일단. 왜냐면 어차피 지들이 나눠 먹거든. 누가 많이 넣는 거지 필요 없어. 약간 그 골을 넣고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상대 골대에서 이렇게 돌아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야 이번 누구 차례냐? 너 저기 있어? 너 저기 있으면은 내가 알아서 줄게 하고서는 그냥 툭 밀어. 그냥 발만 대 그냥. 근데 진짜 실제로 다 발만 대면 들어가는 골을 그쵸. 다 만들어내니까. 근데 보통 같으면은 보통 선수 일반 선수들 같은 경우는 골키퍼랑 1대1이면 무조건 슈팅이거든. 그쵸. 근데 얘네들은 골키퍼랑 1대1이면 골키퍼를 제껴야 돼. 패스를 줘. 원래 패스가 수비를 제껴내기 위한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야, 골키퍼까지 이렇게 제껴버리냐. 좀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어쨌든 바셀은 잔인한 팀입니다. 네, 레가네스가 겨우 한 골을 넣었어. 바셀은 레알이나 꼬마를 만나야 좀 전력으로 뛰지 않을까. 이번에 또 재밌었던 게 3백 썼어. 그쵸. 움티티, 피케, 마스체라노 이렇게 3백을 썼는데 근데 아니죠. 근데 선발 라인업 볼 땐 4백 아니었나요? 그게 뭐냐면은 그 중계 하이라이트는 4백으로 나왔어. 마스체라노가 중앙 미들처럼 나왔는데 근데 실제 경기는 3백이었어. 그래서 3-4-3 쓴 거야. 3-4-3은 이제 좌우 윙에 알바랑 누구야? 하피냐. 하피냐. 하피냐를 넣고 그러고서 이제 후반에 교체 투입을 누가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오른쪽에 세르지 로베르토였나? 누구 아무튼 넣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살짝 꽃백처럼 돌아가는?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어차피 근데 얘네는 셀틱전에서도 봤듯이 경기 잘 풀리는 날은 정말 잘 풀려요. 아니 2-3-5야 2-3-5야 2-3-5 가끔 피케도 올라가 그냥 피케 올라가서 피케도 슈팅. 올라가 올라와서 헤딩이 아니라 슈팅 때리고 있더만 패스 주고 그래 연계해주고 뭐 얘네도 포지션이 별 필요는 없어. 어쨌든 바셀은 너무 잔인하고요. 레알 같은 경우 레알을 얘기를 해야죠. 레알은 이번에 BBC 라인 중에 BC가 빠졌어요. 베일과 호날두가 빠진 가운데 벤제마 원톱에 하메스와 누구였죠? 아 루카스 바스케스 네 맞죠? 네 교투 이렇게 세 명이 나왔는데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어요. 경기력 나쁘지 않았고 결과도 나쁘지 않죠. 잘했어요. 그냥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잘했어. 그리고 하메스가 다시 아우성 치죠. 나 여기 있어. 하메스가 킥이 완전 날카롭더라고. 킥이 괜찮고 근데 그 골 들어간 게 정말 전력으로 때린 게 아니라 그냥 스윙으로 밀어찼는데 헤딩 아니었나? 헤딩? 발이었나? 발이었죠. 아 챔스 경기가 벌써 좋았나? 정신 못 차리고 있지. 아무튼 그 발로 밀어찼는데 킥이 날카롭고요. 아 나 그리고 그 중간에 벤제마 발리킥 때리는 거 아니 벤제마는 정말 그 행동가지랑 말하는 것만 조심하면 정신머리만 차리면 돼. 그러니까 프랑스 국대가 이게 우승 못할 국대가 아니라고. 아 지루 빨리 빼고 이제 벤제마 넣어야 돼 이제. 아 지루 못하는 게 아닌데 지루 항상 나가면 골은 넣거든요. 아, 근데 요즘 나가지도 못하고 아니 프랑스 국대가 나갔어요 저번에. 근데 지난번에 골 넣었나? 넣었어요 넣고 왔어요. 넣고 들어왔는데. 그래? 나 프랑스 이번에 졌어. 월드컵 예선. 졌나요? 졌던가 그럴걸? 내 기억에. 자, 그건 나중에 찾아보는 걸로 하고. 내 기억엔 졌던 걸로 기억해요. 아무튼 진행하고 있어봐. 어쨌든 이 레알이 아무튼 벤제마가 약간 무서웠던 게 벤제마가 그 발리킥을 하고 나서 또 중거리도 한번 때려봤죠. 중거리도 한번 툭 때려보고 또 그 다음에 골 들어간 자기가 주고 들어와서 침투하면서 이제 밀어든 건데 벤제마 움직임 너무 좋던데요? 벤제마도 좋았고 하메스도 우리가 그동안 얘기하면서 하메스 계속 깠잖아. 그쵸. 까니까 사라진 이에나초도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카톡으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까면 살아난다니까? 우리가 놀리고 까고 막 이래야 그럼 이제 맨유 엄청 살아나는 거 아니야? 첼시 막 우승하겠는데? 아니 우리가 개개인 선수 분명히 그 이에나초 나온다고 라인업 나왔을 때도 우리가 아 이에나초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에나초가 헤딩으로 어시스트하고 이게 뭐야? 약간 그 이제 브레멘 막 살아나고 브레멘 감독 경질됐어요. 아 경질 언제 됐어? 기사 떴어요. 아 언제? 브레멘 이번 경기 지고 또 떴어요. 아 이번 경기 지고? 지고 떴어요. 아 난 또 왜 뭐 감독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감독이 들어와도 그 수비 라인은 모르겠네. 어떻게 됐든 레알도 정말 무서운 전력을 가지고 있고 아 레알은 좀 아쉬운 거는 페페 선수가 너무 뭐라 해야 되지? 좀 불안불안한 거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이제 바란 선수를 이제 주전으로 키워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느낌이 받았어요. 페페 선수가 몸 아무리 좀 파이팅 넘치고 잘해준다 해도 이제 나이가 있고 라모스랑 바란을 주전으로 키우는 게 이제 낫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레알은 좀 아쉬운 게 카세미르 선수가 10분 정도 뛰고 바로 올라 부상으로 나갔죠. 네, 그렇죠. 크로스 선수를 너무 빨리 투입을 했고 카세미루 하긴 뭐 요즘 크로스가 올라와서 그렇긴 한데 괜찮긴 한데 카세미루가 딱 전형적인 캉테 유형. 그렇죠. 캉테처럼 막 쓰러주고 뭐 그런. 크로스는 약간 그런 유형은 아니고 이제 많이 공격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약간 어떻게 보면 캐디라 같은 역할인데 뭔가 조금 아쉽죠. 카세미루 선수가 부상 아직 그 전치 몇 주라고 이렇게 기사는 딱히 뜬 걸 못 본 것 같은데. 네. 저도 따로 기사는 못 봤던 것 같아요. 어쨌든 아쉽고 레알 같은 경우는 좀 기록을 세웠죠. 지단 감독이 리그 16경기 연속 승리인가요? 네, 네. 16 16연승 이제 지난 시즌이 12연승인가 13연승 하고 지난 시즌 말에 그리고 이번 시즌에 이제 나머지 3경기 했으니까 3경기 했지? 그럼 지난 시즌에 14연승 하고 이번 시즌에 3연승 하면서 16연승이에요. 그쵸. 제가 봤을 땐 깨지 않을까? 무난히 깰 것 같아요. 다음 경기 바셀 만나지 않는 이상. 다음 경기 아틀레티코가 바셀 만나. 그쵸. 내일인가 내일 모레인가. 아 그것도 봐야 되나. 아씨 나 요즘 바쁜데. 저도 바빠서. 아,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나 지금 진짜. 어쨌든 레알은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고요. 지단 감독이 네. 이 선수 시절 못지않게 팀도 잘 꾸려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랬군요. 지금 프랑스 찾아오는데 졌네요. 아마 이전 경기에서 골 넣었을 거예요. 아 이게 비겼던가? 0, 맞아 0대0 비겼어. 맞아. 지진 않고 이게 내가 생방으로 보긴 했는데 지진 않고 0대0 진짜 엄청 재미없는 경기 하다가 비겼어. 그럼 아마 이전 경기에 골 넣었을 거예요. 제가 봤던 기사가 있기 때문에 그 전 경기는 뭐 어차피 A매치도 아니고 그러니까 신상 경기니까 신상 경기 어쨌든 아 레알도 잘했어요. 레알 잘했는데 아틀레티코가 정말 잘했죠 이번 경기. 아틀레티코가 5대0으로 이겼어요. 그쵸. 드디어 이제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 뭐지? 제가 지난번에 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시메오네 감독도 분명히 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제 자기 전술이 일으켰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딱 이 경기에서 4-3-3 쓰잖아. 그니까 딱 이 경기에서 4-3-3을 쓰는데 또 재밌었던 게 가이탄이 중앙으로 들어오대요. 그러게요. 아까 보여줬는데 가에탄이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아직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경기를 한꺼번에 다 여기 중계를 안 해주니까 간신히 막 조금씩 넘겨가면서 보는데 가에탄이 중앙에서 플레이를 하고 그리고 원톱으로 뭔가 앞에 그리즈만 쓰리톱으로 쓰는데 그리즈만 그리고 얘 누구야 그 카라스코 가메이로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경기가 되게 흥미로웠고 다음 경기가 아까 얘기했듯이 바르셀로나 경기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 경기는 원래대로 사사히 쓰지 않을까 싶어. 사사히를 쓰겠죠. 근데 원톱으로 사사히를 쓸 것 같으면은 가메이로보단 토레스가 낫지 않나 그쵸. 싶은데. 토레스 선수를 일부러 그래서 이번 경기 좀 후반에 교체 출전 시킨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어요. 요즘 계속 뭐 교체라. 슈퍼 조커가 됐죠. 아무튼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은 지난 시즌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한 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일단 시메오네 감독이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되면 바셀과의 경기가 좀 더 볼만해질지 아니면. 근데 이게 또 이제 보면서 느낀 게 4-3-3을 쓰는데도 여전히 측면 공격은 좌우 풀백한테 맡기더라고. 브르살리코 오른쪽 브르살리코랑 그리고 왼쪽에 필리페 로이스한테 약간 맡기는 것 같더라고. 왜냐면은 가메이로도 중앙에서 이제 뭔가 톱 자원으로 뛰던 애였고 그러니까 그리즈만처럼 얘네 이름 약간 비슷한 것 같아. 가메이로 그리스만 아무튼 그리스만처럼 뛰는 애였고 그리고 카라스코도 어쨌든 뭐라 해야 할까 이렇게 전문적인 윙은 아니다 보니까 그쵸.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필리페 루이스랑 그 누구야 브르살리코한테 측면을 계속 맡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경기를 보면은 다음 경기 이제 바르샤가 측면을 막을 거면은 필리페 루이스와 브루살리코가 나오든 후안프람이 나오든 둘 중 하나만 막으면 된다. 약간 그런 느낌. 근데 또 바르셀로나가 알바랑 하피니아가 나올지 걔 누구야? 세르지 로베르토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모르는 일이죠. 어. 둘 다 공격적인 성향이어서 일단 라인업이 나와봐야 뭐 알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이틀 뒤인가요? 이틀 뒤에 지켜봐야 되는 거고 얼마 언제인지 모르겠어. 뭐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라리가는 이 정도인 것 같네요. 라리가는 이 정도고. 아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긴 한데. 세비야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대로. 어. 시메오네가 계약 단축했죠. 아 그런가요? 예, 2020년까지 원래 계약이었는데 2018년까지로 계약을 단축하고 연봉을 높게 받았어. 그러니까 아 맞아요 그 기사 봤어요. 급여 높게 받고 저거 했는데 돈이 필요하죠. 아 돈이 필요한 것보다 이 얘기는 결국 떠나겠다는 얘기거든. 떠나겠다는 얘기라서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뭐라 해야지 그 시메오네 감독이 알레티에게 이번 시즌 알레티한테 진짜 완전 이제 전력을 다 바칠 생각인 것 같아. 아니면 그거죠. 이제 난 간파 당했으니까 그만하겠다. 뭐 그 20년까지 내가 이 전술을 못 끌고 간다.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걔도 이제 뭐냐 다른 팀 감독해야지. 그쵸. 이제 이름 좀 명성 좀 날렸으니까 좀 더 큰 클럽 가야 된다. 이거지. 약간 그런 축구 하는 사람이니까 막 전술적으로 막 엄청 생각하는 애들 그 감독들이 물론 퍼거슨 제외 한 팀에서 오래 잘 못하더라고요. 약간 고정된 스타일의 축구를 안 하고 막 이것 했다 저것 했다 막 이것저것 막 해보고 자기 철학 아래에서 막 이것저것 막 해보려고 하는 애들이 약간 휴식을 빨리 잡더라고. 비엘사라든가 막 이런 사키 아라우사키 보면 한 2-3년 하고 관두고 2-3년 하고 관두고 이러더라고요. 조심히 예상해보면 첼시 가지 않을까. 콘테 감독 콘테 잘려야지. 온지 얼마나 됐다고. 디마테오야? 지금 이렇게 하면 잘려야지. 디마테오야? 아 그래도 뭐야 2승 1무 1패인가? 3승 1패야. 3승 1패밖에 안 했어. 3승 1패야. 빅클럽 상대로만 좀 정신 차리면 돼. 왜 지가 떨고 있어 왜? 어쨌든 라리가도 형세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레알하고 바셀이 지금 공동 1등인가요? 제가 알기로 그런데 바르셀로나가 한 경기 졌죠. 레알이 1등이죠. 바르샤가 한 경기 졌고 레알이 1등이죠. 그리고 알라베스가 또 살짝 무서워서. 그쵸. 라리가도 이번에 승격팀들이 무서워요. 알라베스가 2승 1무인가? 그쵸. 그렇죠. 바르셀로나를 잡았습니다. 그니까 아 1승 2무인가 보다? 데포르티보랑 이번에 비겼으니까. 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랑 비겼고 이번에 저기 뭐야 데포르티보하고 비겼으니까 1승 2무네. 야 유일하게 이긴 팀이 바르샤야? 대단하다 진짜. 또 레알까지 이겨주면 대박이지. 진정한 고춧가루. 레알이 다음 경기가 비아레알이네? 16연승 할려나? 비아레알? 비아레알 안타 할 수 있으려나? 비아레알도 흐름이 나쁘진 않죠. 근데 지난 시즌에 이겼죠. 잘하던 애들이 좀 빠져서. 그쵸 그게 문제죠. 어떻게 되려나 뭐. 또 그중 하나가 에릭 바이야. 뭐 아무튼 라리가 이 정도까지만 할까요? 분데스리가로 넘어가 보면 분데스는 뭐 우리가 항상 우리 여기도 또 하는 얘기가 몇 경기 없어서 일단 미네는 역시 이겼죠. 네. 역시 이겼어요. 근데 이게 경기를 보면은 간신히 이겨. 그건 그래요. 그러니까 펩 때는 막 압도를 했는데 안첼로티 때는 막 간신히 이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말이 좀 있더라고요. 과연 안첼로티 펩 색깔과 안첼로티 색깔이 어울리는 색깔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 경기도 점유율은 바로 미넨이랑 잉골슈타트가 6대 4 정도였는데 그 슈팅 수가 10대 13. 잉골슈타트가 3개가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앞으로 몇 경기를 더 봐야 할 것 같은데. 미넨도 뭐 근데 미넨은 뭐 언제나 우승 전력이니까 좀만 잘해주면 뭐. 도르트문트가 또 무서워서 지금. 아 그렇지만 라이프치히한테 지긴 했어도. 그쵸. 무서워가지고. 그렇지만 라이프치히보다 순위가 낮죠. 아 그쵸? 그렇네. 그렇지만 라이프치히보다 순위가 낮아요. 라이프치히 이번 경기 또 이겼어요. 4대0으로 이겼네. 함부르크 4대0으로 이겼어요. 아 진짜 이 팀 무서워요. 이 팀 도르트문트랑 하는 경기 보니까 진짜 무서워. 아 이게 도핑 검사 해야 되는 거 레드불 빨면은 그렇게 안 나오나? 얘네 진짜 안 나와? 얘 진짜 레드불처럼 뛰더라고요. 진짜 황 등소처럼 뛰던데. 소처럼 뛰는 거지 진짜. 그 뭐지? 그 이번에 신입 이적 신입생들이 다 20살, 21살 어린 선수들이에요. 심지어 이름도 이렇게 날리는 선수들이 아니라 다 이브리그 이런 데 전전하던 선수들인데. 막 헝그리 정신으로 막 뛰는 거지. 헝그리 FC인가? 독일파 헝그리 FC요? 아, 그런가? 그렇나요? 라이프치가 지금 2승 1무예요. 2승 1무. 이 정도면 뭐 탑 5 안에 들겠는데. 지금 제가 제 기억에는 2위인가 3위인가 그랬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그래요. 어쨌든 네. 이 팀 무섭고요. 아우스부르크 졌습니다. 지구트 공대 아무것도 됐고요. 아무것도 못했나요? 아무것도 됐어요. 구자철 슈팅 하나 때리는 거 정도? 왜 지동원도 보면 흐름을 잘 못 살려요. 아 이번에 둘 다 선발 출전 오랜만에 했죠. 네 그랬죠. 거의 1년 만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동시에 선발 출격을 했는데 이제 경기를 보진 못했지만 하이라이트로 봤을 때 지동원 선수가 나오는 모습을 거의 못 봤어요. 구자철 선수도 볼 잡는 거 많이 못 봤고요. 지동원 선수가 국대에 와서는 좀 더 살아나는 것 같더니만 다시 소속팀 가더니 다시 힘들어하는 것 같네요. 아 참 아쉬워요 그런 거. 국대용 선수가 있긴 있죠. 어. 그냥 그럴 거면 다시 전남 저희 광양 가서 열심히 볼 차야지. 괜히 독일 맥주가 맛있어. 독일 맥주 하니까 생각난 게 이번에 바이에른 뮌헨 그 옥토버페스트라고 맥주 축제가 그쵸?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그 장염 걸린. 아 맞아요 이번에 필립 람 맞아요 이번에 밀러 동시에 못 나왔죠. 네 동시에 못 나왔어요. 람 밀러 또 누구였지? 리베리. 아니 아닌가요? 알라바. 저는 맨 처음에 그게 사보고 얘네가 뭐지 했는데 처음에 그냥 그 헤드라인만 봤을 때 결장 이렇게 해서 봤는데 뭐지 왜 셋이 같이 결장인지 장염 걸렸나 했더니 레알 진짜로 걸렸더라고. 뭘 먹었길래? 그러고서는 그 밑에 기사가 뭐였는지 알아요? 훈메스 인터뷰는 나는 맥주를 좋아하지 않아. 나 주전 뛸 거임. 아 근데 주전 안 뛰었을 거예요? 내가 막 그러니까. 제 기억엔. 아무튼 뭐 그렇고 그런 갑자기 생각이 났죠.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맥주 얘기하니까. 맥주 먹고 소세지 잘못 먹은 게 아닌가. 소세지. 소세지 잘못 먹었네. 뭐는 거야? 그 껍질 안에다 이렇게 넣는 게 소시지네. 그쵸. 뭘 넣길래. 나 아까 순대 먹었는데. 뜬금없이. 뜬금없죠. 아무튼 네, 다음 다른 경기로 넘어가면은 뻔하죠 뭐 도르트문트 경기. 그쵸. 지금 두 경기 연속 6대 0이에요. 챔피언스 리그에서 6대 0이었고 이번 다름슈타트 경기에서도 6대 0이었는데 이번 경기가 특별한 이유가 뭐냐? 주전 선수 다 뺐어. 아, 다 뺐나요? 네, 왜냐 뭐 누구나 바르트라 빠졌죠. 오바메양 빠졌죠. 로이스, 괴체, 슈얼레, 피슈테까지 다 빠졌어. 다 빠졌네. 그러고 6대 6명 빠지고 6대 0이야. 이게 카가 나왔나요? 아마 교체로 들어왔어요. 네, 제 기억엔 교체였고. 카가오 기사가 뜨던데. 그러고 이 선수들 대신해서 나왔던 게 플리시치, 덴벨레. 오스만 덴벨레 그리고 파슬라 그리고 카스트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곤잘로 카스트로가 하드캐리 한 것 같은데. 두 골 하나 어시스트 했는데 솔직히 하드캐리는 하드캐리급도 아니지. 얘네 다 잘했어 이번에. 근데 하드캐리 그냥 캐리도 아니야. 그냥 다 같이 그냥 이러고 손잡고 갔어. 아무튼 그런데 플리시치가 한 골 이도움이고 그리고 그냥 득점 쭉 얘기할게요. 7분에 카스트로 골, 48분에 아드리안 라모스, 54분에 플리시치, 78분에 카스트로, 84분에 로데, 88분에 엠레모르. 다 카스트로 두 골 빼고는 다 다른 선수. 다 다른 선수군요. 다 다른 선수죠. 드디어 누구죠? 그 고메스? 누구죠? 아드리안 라모스? 아 라모스. 라모스가 골을 넣네. 이게 이제 뭐랄까. 근데 또 엠레무르가 치고 올라와가지고 아드리안 라모스도 30살 다 돼가지고 이게 뭔 고생인지 모르겠지만 오바메양의 백업으로 또 백업도 불안불안하긴 하죠. 오메양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네. 어쨌든 카가와 선수가 이번에 또 교체 출전했다는 게 좀 눈여겨볼 만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그 선수가 요즘 하락세 탄다고 기사를 봤어요 최근에. 그래서 나는 카카오 별로 신경 안 써. 저도 이제 안 쓰려고. 그래서 일본 이제 무섭지 않아. 지금 오카자키 신지도 내가 봤을 때 살라마니 슬라마니 슬리마니 슬리마니 슬리마니 슬리마니. 아 얘 이름 또 헷갈리네. 슬리마니 슬리마니 슬리마니 슬라마니 슬리마니 슬라마니 슬라미니. 슬라미니. 슬라미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어쨌든 그 선수. 네, 그 선수. 그 선수한테 주전 뺏길 위험이고 주전 뺏기게 생겼고 다시 가야죠 마인츠. 카가와도 뺏기게 생겼고 뺏겼고 그리고 저기 밀란에서 뛰고 있는 혼다 걔는 미국 간단 소리가 나오고 일본은 무섭지 않아요 이제. 지금 일본 심지어 지금 월드컵 예선 1승 1패인가? 1승 1패. 이번에 1승 1패 했죠. 1승 1패여가지고 지금 불안불안하게 출발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일본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지. 우리나라 만만치 않아요. 시리아랑 비교했기 때문에. 1승 1무인데 그래도 저기 뭐냐 점수로 치면 나쁘진 않게 출발했다고. 근데 중국이 비교했기 때문에. 중국이 비교해서 다행이죠. 다행이죠. 그래도 아마 근데 지금 아마 3위인가 그럴 거야. 그룹 A죠. 아무튼 또 딴 얘기로 빠졌는데. 도르트문트가 잘했다는 거. 네. 플리시치가 굉장히 물건이라고 하더라고요. 플리시치 선수가 처음에 데려올 때부터 그 얘기가 많았죠. 지금 얘가 열 몇 살? 17살? 18살? 그럴 거예요. 네, 18살. 18살인데 지난번 그 A매치 기간 때 미국 A대표팀 가서 얘가 메시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메시 역할을 했는데 미국에서 미국 라디오 방송에서 축구 얘기가 나왔대. 우와 대박. 원래 미국에서는 축구 얘기가 잘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뭐 다른 이제 슈퍼볼이라든가 이제 미식축구라든가 뭐 야구라든가 그런 쪽이 더 세니까 다른 스포츠가 이제 더 좋아하니까 다른 스포츠를 더 좋아하니까 그런 거 같은데 그러니까 다른 축구 얘기가 잘 안 나오는 편인데 야 축구 얘기가 나왔다고 하면 플리시치 얘기로 도배가 됐다 하면은 말 다한 거지. 말 다한 거지. 일단 도르트문트는 상승세긴 한데 라이프치히한테 한번 잡혔다는 게 좀 흠인 거죠. 라이프치히가 뭐 미넨도 잡아주면은 미넨까지 잡으면 이제 미넨 잡아주면은 라이프치히 우승이야. 아니면은 이제 그 미넨이랑 도르트문트랑 이제 어차피 또이또이해지니까 아무튼 쌤쌤 되니까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고. 아 그럼 그때 이제 라이프치히가 힘이 빠지나요? 너무 라이프치히의 목표는 고춧가루였나요? 네, 고춧가루까지. 고춧가루까지. 우승 난다. 이래놓고 또 작년에 레스터 우승했다고. 아 근데 승격 시즌에 우승하는 거는 너무 이기적이잖아. 너무 기적. 아 이기적. 너무 기적이잖아. 이기적. 이기적. 기적. 근데 오늘 이상한 거 드립 자꾸 치는데. 아니, 라이프치히가 좀 웃긴 게 뭐냐면 5년 사이 오브리그에서 1부리그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8년. 8년인가요? 네, 8년 동안 오브리그에서 1부리그까지 올라왔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제가 알기로 작년에 2부리그 처음 가서 2부리그 바로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흐름이 좋아요. 이번 시즌 우승? 예, 돈이 있어야 돼, 결국. 그러니까. 자본이. 아니, 딴 팀도 자본이 없진 않지. 근데 이 확실한 돈줄이 있으니까 이게 달라. 일단은 위에서부터 탄탄하게 다지는. 그러니까 중국하고 다른 게 얘네들은 일단은 그 뭐라냐 구단 시설을 먼저 정비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천천히 준비를 하잖아요. 그리고 네임밸류 있는 선수가 없어요. 네임밸류 막상 보면 없어요. 네임밸류는 그렇게 많아요. 없는데 다 이제 뭐 2부 리그에서 오히려 막 이번에 데려왔던 제일 비싸게 데려간 선수가 챔피언십에서 뛰었던 선수인데. 그러니까 중국이 오히려 벤치마킹 해야 될 거는 이런 쪽 여기가 그쵸. 아닌가. 물론 중국 잘 안 돼. 이번에 아침 봤어요? 아니요 안 봤어요. 다 이긴 거. 아 그건 봤죠. 그 뭐지 전북이랑 5대0 그리고 서울이랑 산둥이랑 1대1로 했는데 1차전에서 1대0 2대1 승리였나? 그쵸. 해가지고 올라가고 전북이랑 서울이랑 붙죠. 네 그래서 4강에서 전북이랑 서울이랑 붙는데 결국 중국이 안 되는 이유가 이거란 말이에요. 와가지고 헐크 하는 짓거리 봐. 헐크 하는 짓거리랑 펠레도 씨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얘네 돈 받으러 간 거라. 근데 또 펠레는 국대 오면 또 골을 넣어. 펠레도 신기해. 펠레가 정말 신기한. 지루보다 더 신기한 게 펠레. 어쨌든 일단 저희가 준비한 각 리그 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경기를 더 짚고자 하자면은 맨헨글라드바흐랑 브레멘 경기였는데 이 경기 뭐 할 게 있나요? 그냥 브레멘이 못한 경기 아닌가요? 나 두 경기나 더 있어 나. 아 그래요? 어 맨헨 아 일단은 왜냐면은 결국 4강이거든. 저기 뭐야 여기 약간 내가 봤을 때는 옛날 EPL 빅보 느낌이 나긴 하는데 바이에른 뮌헨, 도르트문트, 레버쿠젠, 맨헨글라드바흐 딱 이렇게 네 팀 4강이거든. 물론 하나가 너무 세긴 하지만 했는데 맨헨글라드바흐가 4-1로 브레멘을 이겼어요. 그쵸. 간단하게 두 경기 그냥 바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맨헨글라드바흐에서 누가 넣었냐면은 아자르. 아 아자르 동생이 넣었네요. 아자르가 넣었어요. 토르강 아자르라고 이제 에당 아자르 네. 동생. 임대 간 거 아닌가요? 아니요 이적일 거예요. 완전 이적했나요? 완전 이적일 거예요 제 기억엔. 그래서 토르강 아자르가 두 골을 넣었고 하파엘이 두 골을 넣었어요. 이게 임대가 아니라 이적이긴 한데 그 바이백 조항이 있을 거예요. 아무튼 토르강 아자르가 두 골을 넣었는데 이 토르강 아자르를 페비 노린대. 안 줄걸? 아니 돈 많이 벌으면 주겠지. 그런가? 맨시티가 돈이 얼마 있는데. 그런가? 그런 대신에 첼시가 그 아까 말했듯이 바이백 조항을 쓰면은 결국 선택은 토르강 아자르의 선택인데 그쵸. 과연 형을 따라갈 건지 펩을 따라갈 건지 형과 펩 그리고 네. 우에냐 돈이냐 이거네요. 네. 그럼 뭐 저기 스벤밴드랑 라스밴도 있는데 맞아 둘 다 찔렀는데 뭐 좀. 아무튼 그러고 이제 브레멘에는 또 누가 골을 넣냐 나브리. 아 나브리 가서 골 넣었네요. 나브리가 골을 넣었어요. 아직도 폼이 좋네. 올림픽 끝난 지 꽤 됐는데. 나 이 나브리 얘기할 때마다 자꾸 혼자서 누구 뭔가 좀 되게 이름이 누구 놀리는 것 같잖아. 나브리 막 뭐라 깐족거리는 이름이야. 나 돈부리 생각나는데. 나브리. 아 배고파. 좀 먹을 거 얘기하지 마. 굉장히 배고파. 11시에 밥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어. 아 그리고 이제 레버쿠젠 경기인데 레버쿠젠이 초반 폼이 너무 안 좋아요. 졌나요? 네, 졌어요. 2-1로 졌는데. 아이고. 프랑크푸르트한테 2-1로 졌는데 지난 이제 첫 경기도 거기 누구야? 맨헨글라드바흐한테 2-1로 졌죠. 아, 그 경기는 알아요. 네. 지고 지금 그러면은 제 기억에는 승무패가 어떻게 되더라? 1승 2패. 아이고. 1승 2패란 말이에요. 지금 초반 스타트가 너무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경기도 하이라이트를 봤는데 일단은 수비가 좀 불안해요. 토프락이랑 조나단 타가 센터백 라인인데 좀 수비 라인이 좀 불안하고 근데 또 공격은 괜찮아. 공격이 벨라라비 이번에 부상. 아. 부상으로 꽤 오래 끊었어요. 제가 알기로 내년인가에 돌아온다고 들었는데 7개월인가 걔 다치면 크게 다치네요. 걔 크게 다치면 크게 다쳐. 그래서 케빈 아무튼 그래서 폴란트랑 치차리토가 나왔는데 그동안 치차리토가 부상이어가지고 지난 경기였나 지지난 경기까지 못 나오고 지지난 경기에 못 나왔어요. 첫 경기에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첫 경기 못 나오고 두 번째 경기는 제가 나왔나 안 나왔나 기억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나오니까 폴란트 자체가 원래 약간 도움을 많이 주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케빈 폴란트는 그래서 그런지 치차리토랑 뭐라지? 이게 연계가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 선제골도 이렇게 둘이 넣었어요. 플란트 도움에 치차리토 골. 그래서 아 수비 라인만 조금 더 좀 다듬으면은 다시 올라 슈미트 감독이 다시 다듬으면 올라올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렇군요. 저는 그 두 경기 보지 못해 아무래도 못하겠지만. 끝. 그럼 리그 리뷰는 이 정도로 해보고 네. 잠깐만 또 쉬었다가 네. 저희 챔스랑 유로파를 잠깐만 짚고. 넘어간 걸로 할게요. 네.